3대 혁명 좋은치관 창립 이른돌 기념 보고회가 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3대 혁명 좋은치관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3대 혁명 좋은치관 종업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최 35, 1946년 8월 6일 조국해방 1주년 기념 민주건설 전람회장을 찾으신 때로부터 좋은치관을 수십 차례 효원제 지도하시면서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시기의 독특한 좋은치관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3대 혁명 좋은치관이 창립 후 지난 70년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국가적인 종합 좋은시 장소의 특성에 맞게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기념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